이 시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뇨송덕창 아리랑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뇨송 덕창과 방창 총진포 팬노래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뇨송 중창 바다의 노래. 이상으로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를 보내드렸습니다.